단어들은 많아 참. 근데 우린 왜 점차 인색한 고양이가 됐을까. 말해줘 사랑한다고 사랑해. 말해줘 좋아한다고 속으로 삼키지 말고 말해줘 난 네가 필요하다고. 눈빛만 봐도 다 알아 하루 기분이 어떤지에 많은 걸 바라지 않아 뒤에서 걸을 뿐이지. 바보 같아도 곁에 서서 지켜줄게. 망가는 대로 해도 돼 언제나 나는 내 편이니까 yeah. 아픔이란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는 거라고 서로에게 말해줘요. 상처주지 않겠다고. Oh, nobody's perfect, nobody's perfect. 감싸줘야만 해. Oh, 행복이란 건 사랑이란 건 서로를 이해하는 걸. Oh, we are, we are, we are. We are, we are, we are. We are, we are, we are. So we are a time. Okay. 하나 둘 쌓아놨던 비밀 다 털어버리자고 즐거운 추억 말릴게. Someone needs more and more love. Someone needs more and more touch. We are need, we are love. We need love. 지난 시간 속 우리가 봤던 슬픔을 이제 잊지 않기로 해. 또 다시는 서로 눈물을 흘리지 않게.